Don't we gotta, let's do it now, way. Finding that, let's do it now, way. Nothing matters, yeah, way. I will take this guy away. Yeah, sit back on tight, baby. Snap back and 뒤로 날아가지 않게. 나 속도 위반은 안 해. Yeah, yeah. 난 안심하고 올라타도 돼. 끝이 모르는 저기 높은 skyway. 그 위로 널 데려갈래. 아무나 따라가지 마. 이젠 우리 차이만 놀라자 약속해. 좋게 지는 가는 타. 저런 내게 내 앞에 high pitch. We won't stop now. We won't stop now. I will take this guy away. 내 심장은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넘어도 Let me hear you say it. 내 심장은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넘어도 Let me hear you say it. Could you know I see bell. 눈을 감고 한 단계 we level up that. 내 팔과 다리 off-road요. 사륜구동 거친 도로에 승차감 100배. 가슴에 귀를 대유 기똥 신전 소리. 안전 제일 편하게 멋있게 for real. 기내 봐 수 없어 but I'm a microphone checker. So sit tight you better. 걱정하지 마 높은 곳으로 go. 위험하지 않아 자꾸 파기라도. 내 심장은 타기 급하게 산소통. 내 심장은 타기 급하게 산소통. 아무나 태워서라도 늘 데려갈래. 한 개는 앞서네 자체가 바로 원개. 저 높이 더 높이 go with me no limit now. I will take this guy away. 내 심장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너머로 Let me hear you say it. 내 심장은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너머로 Let me hear you say it. 달빛이 마치 spotlight. 컴컴한 어둠 속에서 길을 환히 비추네. 별빛이 내비게이션. 미로를 따라 ride with me, ride with me. 나를 꼭 잡아 fly with me, fly with me. Oh. 내 심장 널 태운 skyway. 오늘 밤은 달빛 넘어로 Let me hear you say it. Whoa.